누군가로서 무얼 그리 찾는지 황량한 이들 판에 찾는이라도 있어 그댄 본 적 있어 세상이 다 밝아질 어떤 이의 웃음을 나는 본 적 있어 그 누군가의 마음도 어느 누구의 눈물도 모두 씻어내줄 같이 불어오는 바람마다 당신의 이름이 들려오는데 어찌죠 어찌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숨을 쉬어